근데 부두의 새야시 아롱 쳐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에서 민족의 잠재된 애국심을 일깨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. 1935년 발표 이후 70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받아온 바로 그 노래. 2006년 오늘 우리는 이난영을 다시 만난다. 이만